누적이곤 해. 괜찮지 않아 난 내일도 알람이 아닌 그리움이 날 깨울게 뻔해. 난 다시 한번 날 너 안고 싶어 잡고 싶어. 너의 반짝인 눈 속에서 날 보고 싶어. 이렇게 널 보내고 왜 속에 살고 있어. 혹시 노래 듣게 돼도 그냥 듣고 울려줄래.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. 날 보지 마. 지나쳐가. 넌 행복해야 하니까.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. Okay. 이건 널 그리워하는 노래. 뭐 절대로 하지는 마라 오해. 혹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아니니까. 솔직히 말할게. I wanna go back. 이렇게 다 남아있지 내 폰엔. 하지만 이제 나란 너의 곁에 나보다는 그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웃기지만 은 너에게 지금처럼 가사거릴 뿐 아무것도 아닌 걸. 4분도 넘지 않는 이 노래에 단계만큼 우리가 했던 사랑은 조금 맞지 않은 걸 그냥 거지라 해. 알아듣기 쉽게 너 위한 이별 같은 소리 나는 이해 못해. I don't know. 그게 아닌 당장에 노래 멈춰.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안아줘.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. 날 보지 마. 지나쳐가. 넌 행복해야 하니까.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.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거나 너의 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전화기를 꺼놔. 잠깐일 거야. 그건 그냥 다 쉬어요. 엄약해지지 말고 잘 생각해. 힘들어했잖아 이기적인 나의 말투와 행동.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도착한 넌 항상 내 눈치를 봐야 했겠지. 넌 불행할 자격이 없어. 난 자신 없어 너만큼 좋은 여자가 되기엔. 그래서 널 놓아주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. 너에게 바라진 않아 yeah. 이렇게도